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자를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동안 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자의 창조 속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이로 말로 다할 수 없죠. 찬송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 더 말할 수가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 예배의 시간에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창조 속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 여자의 창조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여자의 창조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남자와 여자 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이 연합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번식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되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돕는 배필. 그리고 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여자를 짓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홀로 살아가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바로 여자의 사명과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를 창조한 창조의 존재 가치, 그 사명은 남자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홀로 두지 않고 남자를 옆에서 돕게 하기 위해 여자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그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자의 창조 목적, 그 가치이기 때문이죠. 돕는 배필. 이 돕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에제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에제르. 그 뜻을 보면 돕다, 원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배필. 이건 히브리어 네게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네게드. 근데 그 뜻을 보면 특별히 눈 앞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눈 앞에 있는 존재. 이것이 히브리어 네게드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남자의 눈 앞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도와야 될지까지 위치까지 지정해 놓고 있죠. 옆에서 도와도 안 되고 뒤에서 몰래 도와도 안 돼요. 눈 앞에서 마주보고 도와주어야 하는 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즉 여자의 사명과 여자의 존재 가치는 바로 남편의 눈앞에서 그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아담과 여자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죠.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의 위치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특히 여자분들의 사명과 존재성,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사명과 존재성은 바로 늘 남편의 눈앞에서 그를 도와야 할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집에 있는데 여자가 늘 밖에 있어봐요. 남편 혼자 집에 두고 여자가 늘 집 밖에 있어요. 근데 밥때가 되죠. 남편은 부엌에 가서 이제 뭐 먹을 거 없나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음식을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요. 음식 못 찾고 결국 봉지 하나를 뜯죠. 무슨 봉지예요? 라면 봉지. 모두가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네요. 라면 봉지. 뭐 무슨 라면 할 것 없이 라면 봉지가 뜯기고 끓는 물에 라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더 하죠. 에이, 이 여자가 진짜 폭발하는 거예요. 저도 제 와이프가 있지만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뭐 딴 일 하느라고 바쁠 때 제가 한번 차려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냉장고, 찬장 아무리 뒤적여봐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면 이제 와이프가 오죠. 그리고 한시 반하듯이 딱 쳐다봐요. 그리고는 5분 내에 냉장고, 찬장 여기서 막 꺼내니까 식탁이 제대로 차려져요.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상황에서 있는 것도 못 찾아 먹는다고. 분명히 여기 있는데 왜 못 꺼내냐고. 그럼 남자들은 말합니다.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안 보여요 진짜. 와이프가 꺼내면 그때 보여요. 답답해요. 답답해. 바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하루는 얼굴이 시꺼매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때 바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집에 에제르 네게드, 바로 아내가 그때 그 순간에 남자의 눈앞에 떡하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얼굴에 다 써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남편이 이제 비로소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어느새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여자의 창조에 관해서 특별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먼저 짓게 하신 후에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 창조의 특별한 특징이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일일이 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럼 바로 지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흙으로 지은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먼저 짓게 하십니다. 특이하죠. 너는 기린, 너는 코끼리, 너는 독수리, 다 일일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다시 언급하십니다. 다시 언급하셔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를 비로소 창조하시죠. 이러한 특별한 기록 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돕는 배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놓고 바로 주시지 않고 들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먼저 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피조물, 들짐승들 가운데는 아담을 도울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힘센 사자가 옆에 있어도,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독수리가 옆에 있어도 그 독수리, 그 사자가 아담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너는 기린, 하지만 너는 날 못 돕지. 너는 독수리, 하지만 너도 나에게 도움을 못 주지. 일일이 아담에게 각인시킨 것이죠. 오직 여자만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들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여자의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성부부관도 성경적인 부부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한 순간 둘이 아니라 뭐다? 하나다. 한 몸이다. 남자의 신체 일부분을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자의 창조 후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내 뼈가 네 뼈고 내 살이 네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관입니다.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이 되는 순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나고 아내가 내가 되는 순간 그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는 성경적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의 직분, 사명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인격은 서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적 부부간 서로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의 인격과 여자의 인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남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갈비뼈는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심장을 싸고 있어요. 이렇게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듯 남자가 여자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로 지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졌다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 너는 나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남편, 아내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또한 특별히 남자는 아내 여자를 위험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여자가 창조된 이후 4천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심도 있게 재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본문이죠.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표하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한 육체가 되는 관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이라는 것이죠. 즉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 남자건 여자건 성별에 상관없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에 돕는 배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예수님을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림자다. 그렇다면 아담의 아내인 이 여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온 인류의 남편이자 온 인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배필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랬죠. 에제르 네게드, 남편의 눈앞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자는 창조된 즉시 절대 남자를 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뽑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자신과 늘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돕는 배필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눈앞에 항상 있으며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 돕는 배필로 열두 제자를 뽑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열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눈앞에 두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돕게 하기 위해 불렀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3년 공생의 내내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체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육신적으로는 떨어지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이 없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너희를 나의 에젤은 에게드 내 눈앞에서 항상 함께 있는 돕는 배필로 삼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승천하여 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영으로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받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항상 늘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 돕는 배필의 사명은 예수님의 눈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잠시라도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연합하는 세상 사람을 만나는 간음하는 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눈앞에 두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 그래도 직장이 바쁘다, 친구 만나야 된다, 골프 쳐야 된다,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늘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바로 돕는 배필의 아내가 아닌 가늠하는 여자다. 우리의 참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못 보시는 것이 전혀 없는 눈이에요. 잠언 15장 3절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 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눈도 온 땅에 충만하지만 예수님의 눈도 온 땅을 감찰하시는 일곱 눈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앞에서 구속사역을 돕는 배필들이 되어야지 구속사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 바로 남유다 요시야 왕이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즉 요시야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22장 2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행하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눈앞에서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돕는 배필의 사명을 완수했죠. 하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즉 이들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 보시면 여호아스가 그 열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37절 보시면 여호야 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모두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돕는 에제르 네게드, 돕는 배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남편과 늘 함께하는 가운데 남편의 자손을 낳아서 길러야 합니다. 남편과 늘 함께 있으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반드시 남편의 자손을 낳아서 길러야 한다. 돕는 배필로서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자의 두 번째 사명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인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는 즉시 예수님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 나와 함께 있으라. 내 눈앞에서 벗어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씨를 받아서 나의 자녀들을 만들라.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구속사 말씀의 씨를 받아서 온 천하 만민을 예수님의 자녀로 잉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아내 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말씀의 씨를 받아야 돼.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 말씀의 씨를 받아서 만민에게 복음으로 잉태하라 이거예요. 만민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자녀를 낳는 역사를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건 보이는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혈통적 출생으로는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지 않습니다. 낳고 두 명씩 세 명씩 낳고 또 그 자녀를 낳고 수백 년이 흘러갔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6장은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해산의 고통을 외치는 즉시에 한 나라, 한 민족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혈통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자녀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의 씨를 외칠 때 하루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단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가능합니까? 혼자 사는 과부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어요? 혈통적 출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자녀의 출생, 복음의 자녀의 출생이라면 가능하죠. 홀로 있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수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수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낳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사는 자였어요. 하지만 가정이 있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낳았던 자가 실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홀로 사는 바울이었지만 복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다 낳은 너희의 아비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승은 일만 스승 많이 있지만 아비가 적다 그랬죠.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제자를 책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비는 자녀를 책임진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에게 복음의 스승이 되지 말고 복음으로 낳는 복음의 아버지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 구속사의 말씀 좋아요. 딱딱 말씀은 증거예요. 잘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써요. 그는 복음의 스승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아비예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 받은 그 사람이 아파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음의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아담의 에제르 네게드, 아담의 눈앞에서 돕는 배필로 부름받은 이 여자, 이 여자는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여자가 먼저 타락했죠. 그 이유는 남편인 아담의 눈앞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아담의 눈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담 곁을 떠나 있다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보시면 뱀과 여자의 대화 가운데 아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자는 아담을 떠나 있는 순간에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뱀의 간교함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떠나 있을 때 유혹하는, 그게 간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구속사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애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눈앞에 있을 때는 사단이 오지 않아요. 언제 옵니까? 잠시 남편을 떠나 있을 때. 말씀 증거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성경 보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순간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그 순간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십중팔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1분 1초도 잠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신랑을 영접할 말세 성도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잘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단장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메오, 이건 화장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꽃단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외모를 잘 가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 코스메오의 뜻은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우리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말씀의 질서를 따라 규모 있고 잘 정리정돈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잘 가꾼다고 주님이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한다고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말씀에 따른 질서 있는 삶이냐, 이거 정돈된 삶이냐, 세상 죄악에 뒤죽박죽 섞여 살지 않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냐, 그게 우리가 단장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남편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장과 광과 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어 코스메요. 잘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친하다고 길게 대해요. 전화 붙으면 뭐 한 시간, 두 시간 길게 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 근데 나한테 말을 걸어. 한마디 딱 하고 떠나죠. 누구는 짧게 대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야 된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일관된 신앙의 모습, 일관된 말, 일관된 행동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전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창녀, 세리를 만날 때나 높은 직급 바리새인을 만날 때나 똑같이 대했어요. 가로와 세로가 정확히 똑같은 말과 행동의 삶을 사셨죠.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계시록 21장 16절 새 예루살렘 성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가로와 세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좌측이나 우측이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심성. 그런데 높이도 똑같죠. 높이는 대신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그 신앙도 절대 들쑥날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누가 칭찬하면 막 예배 나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잘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 또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 내 신앙, 그 높이의 길이 모두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 곁에 늘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낳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의 현숙한 아내들로 다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변함없이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돕는 진정한 배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내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감정, 내 믿음,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거나 새 예루살렘 성 질서 있고 정돈되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잘 단장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받으신 말씀의 은혜를